Forget it, my friend. 한 발 물러나면 아무 일 아니야. Get up, my love. Forget it, my love. 난 네가 너무 좋아.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웃어 보여줘. 넌 나만의 크리스마스 세상의 스페셜 gift. 다시 시작해보자. 훨씬 좋아질 거야. 넌 나의 beautiful 세상의 heaven call. You're the only one who can make that world. You're the only one so beautiful, my friend. Get up, my friend. Forget it, my friend. 시간 흘러가면 괜찮을 거야. Get up, my love. Forget it, my love. 너무너무 좋아. 당당하게 일어나 다시 웃어 보여줘. 넌 나의 Santa Claus 세상의 fastest snow. 후에 뒤돌아보면 그저 웃을 일일 뿐. 넌 나의 beautiful 세상의 diamond. You're the only one who can make that one. My love.